저기 다음에 갈 수 있으면 노래하는 거 보러 갈게. 갈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면 안 오는 거라더라. 그럼 내일 갈게. 여름방학 시작이니까. 좋아. 안녕히.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네가 궁금해. 한 발자국만 가까이 다가가보고